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마라이오 다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초녀 시절. 실참에도 랄랄라 촌차동촌여야 노래 일랑 안겨라 효신자 엇가슴에 옷다발만 안겨주랴 진공 그 천가 영웅 강부 되는 날 웃음 가득 노래 가득 사랑도 안겨주자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산으로 바다로 가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. 이리 마음 한 줄기 불이 되어서 속이도 푸른 사 키워가리라.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. 꽃이 산 눈의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 이소 꽃필이 누를 바치리 이내 청춘은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